노동신문은 4일 청와대 꼭두각시의 어리석은 대결광기 이런 제목의 논평을 실었습니다. 논평은 얼마 전 괴뢰통일부 장관 홍영표가 괴뢰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통일부의 업무보고라는 데서 북남 대화가 북의 시간과 명분만 줄수 있다느니 뭐니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대화하자는 것은 북에 매달리는 꼴에 불과하다고 뇌까리었으며 선제제로 북의 변화를 끌어내고 그 다음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 저들의 입장이라는 가소로운 수작을 내뱉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반공화국 제재 소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이 날로 더욱 비약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극도의 불안 속에 잠긴 괴뢰 집권자가 어떻게 하나 총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대북 정책을 유지하고 꺼져가는 반공화국 제재 노름에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와대 안방 주인의 치맛바람에 맞추어 대결 정책 고수의 맨 앞장에서 분별 없이 헤덤비고 있는 자가 다름 아닌 홍영표라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론평은 역도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그날 야당 의원들 속에서 통일부는 개점 휴업 상태이다. 통일부 명칭을 대북제재부, 대북압박부로 바꿔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울려나온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